Pops News. 한양대학교 학군단에서 65기와 66기 학군서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학군단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장학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안내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2024 대학생 생물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우리나라 자생생물 분류 연구이며 참가 대상은 국내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입니다. 공모기간은 4월 5일부터 5월 8일이며 공모전 누리집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에서 2024년 삼성증권 대학생 멤버십 영 크리에이터 13기를 모집합니다. 지원 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15일이며 지원 대상은 2025년 2월 이전 졸업 예정인 대학생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선발된 학생들에겐 최신형 노트북 지급, 채용 우대, 실습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증권 대학생 멤버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이용객 수가 정부 예측과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는 당초 전망과 달리 출퇴근하는 주중보다 주말 이용객이 더 많은 겁니다. 정부는 주말 이용객 수를 주중의 78%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주말이 주중보다 약 40%가량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객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익숙해지는 램프업 시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수업을 중단한 대학들이 이번 주부터 수업을 재개합니다. 최소 수업 일수를 지키려면 더 이상 개강을 늦추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8일부터 예과와 본과 1, 2학년의 강의를 시작하며 현장 강의나 비대면 녹화 강의 중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집단 행동 차원의 휴학 승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전 세계 박물관 및 미술관 가운데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미술 전문 매체 아트뉴스 페이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의 2023년 연간 관람객 수는 418만 285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2.5% 늘어난 것으로 1945년 개관 이래 최다 수치입니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박물관 및 미술관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곳은 886만 명이 방문한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이준서, 담당의 배윤이었습니다.